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찬송과 해설을 진행하게 된 신현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한 찬송가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은 위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곡입니다. 가끔 젊은 남녀가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혼해서 4, 5년도 채 못되어 토닥거리다가 권태를 느끼고 미워하며 싸우며 사랑했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잘못하고 배반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니 단지 그분의 크신 인내심 때문만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 하나뿐이겠습니까마는 지구상의 그 많은 인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에도 오늘날까지 인내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사업하다 실패해서 비참하게 된 형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서도 그의 사업이 호전되면 은근히 시기심이 생겨서 주님,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그는 그만 축복해 주시고 저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질투에 가득 찬 간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불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그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모르듯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또 지금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이며 작곡자인 레만 목사님은 이 곡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실화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외웠던 성경 구절인데요. 어릴 때 어머니는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넌 어려서 아직 모를 거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2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찬송하고 있지요. 저를 위해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도 이제는 늙고 병들어 기력도 총기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리라는 소망에 다시금 위로를 얻네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다 시인이 되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써 나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것을 표현하며 찬양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찬송의 3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한 후렴 부분은 이처럼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을 향해 함께 찬양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역할은 레만 목사님 부인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레만 목사님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거의 보수를 받지 못해 가족들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답니다. 레만 목사의 부인은 좋은 시를 발견하거나 가족들에게 어떤 전할 말이 있으면 이를 적어서 집안 피아노 위에 올려놓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치즈 공장으로 출근하는 남편의 도시락통에다 좋은 시 하나를 넣어두었는데 그날 부인이 넣어준 시의 한 구절이 바다가 다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이었답니다. 레만 목사님은 이 시로 인해 어찌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찬송시를 썼고 여기에 곡을 붙여 또 하나의 위대한 복음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후렴의 마지막 부분, 성도여 찬양하세를 부를 때 짜릿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는 그분의 목소리가 내게 들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 찬양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미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죄범한 나를 구하려 괴로운 시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저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사랑은